본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이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유다서 찾으라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막 찾는 분 계신데, 계시록에서 뭐 찾는 게 빠릅니다. 뒤에서부터. 왜냐하면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계시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지간이다.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이고, 마리아가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 네 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쓰시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느냐, 그것은 유다의 겸손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도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를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자기 형님이긴 형님이라도 형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형님이 하나님이니까 감히 뭐 하나님의 아우 이렇게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마리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느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하느냐, 소위 세오토코스라 하느냐, 크리스토토코스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히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유다의 이런 1장 1절의 표현을 볼 때에 좋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여기 보니까는 자신이 예수님의 아우이지만 예수님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유다는 여러 유다가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하고 여기 예수님의 아우 유다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지만 가룟 유다는 배교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아우인 유다는 배교와 싸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완전히 상반된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서가 있고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배교자의 대표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아우인 유다는 배교자와 싸우는 대표인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이 배교자 이단들하고 싸우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후서이고 또 하나는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배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복음이 뭐냐, 복음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도다. 단번에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주실 도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뿐이고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도, 그것은 단번에 주신 도이고 더 다른 도는 있을 수가 없고 결코 변할 수도 없는 그런 도라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오래 도를 닦으면 도사가 된다 그러는데, 뭐 도사는 무슨 도사, 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도사하고 다니. 진짜 도는 뭐냐 하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도, 이것이 진짜 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진짜 도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곧 뭡니까? 도사다. 우리가 도사. 한번 해보시죠. 나는 도사다. 네, 뭐 하는 도사인지 몰라도 하여간 도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도예요. 도. 단번에 주신 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3절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 믿음 다르고 저 사람 믿음 다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객관성이 있고 공통성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럼 모르는 분도 계신데, 여호와, 알라 이런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은 성령. 성령. 그렇죠. 객관성 있고 공통성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1장 21절을 보시죠.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복음이란 뭐냐 하면은 주님의 긍휼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도다 이것입니다. 영생의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위대한 이유는 다른 도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로지 이 복음의 도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도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영생. 복음의 핵심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첫째로 단번에 주신 도고, 둘째로 공통적인 믿음의 도고, 셋째로 영생을 주시는 도고, 넷째로 복음은 23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뭐냐? 불에서 끌어내는 도다 이겁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하는 도인 것입니다. 24절도 읽어보죠.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상에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의 영원 형벌에서 건짐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매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몇 번에 걸쳐 주셨어요? 단번에 주신. 그리고 복음이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죠. 아니고 공통적인 믿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이 위대한 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런데 배교자들,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4절을 읽어봐요. 4절.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 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제, 홀로 하나신 주제, Sovereign and Lord. 그러니까 주권자이시며 주님이시다. 이것을 주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시며 주님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말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제이신,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는 주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제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진 인간이셨다, 이것은 세속 역사가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중뛰기 중간이라는 겁니다. Between.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거기 빠지면은, 그런데 빠져 헤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가 주제라고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신성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God man, 하나님이며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신 인간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겠어요? 안 놀라운 일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시겠죠?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유다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역사하신 믿음의 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일하신 것입니다. 1절 중반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존재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는데, 위하여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헬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의 도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라,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의 배교자들은, 19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배교자들, 이단자들은요, 자기들이 아주 영적인 척해요. 굉장히 무슨 영적인 경험이 많은 척하고, 그러나 성령은 없는 자라. 신령한 척하지만 성령은 없는 자라. 왜? 성령을 부정하면서 무슨 성령이 있겠어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허구한 날 당짓는 짓을 하는 겁니다. 당죠. 여러분, 당짓는 게 뭐 나빠요? 뭐 새누리당도 지을 수 있고 민주당도 지을 수 있고 또 무슨 통당 뭐 그런 당 있는데, 무슨 당 있죠? 예? 무슨 통짜 들어가는 당. 예? 통진당, 아 통진당, 통진당도 있고. 그런데 아 사람이 좋은 일을 위해서는 당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배교자들은 나쁜 일을 위해서 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복음을 배반하고 이런 짓을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똘똘 뭉쳐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건설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서신에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활동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삼위일체를 믿질 않아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가지고 슬슬 시비 거는 사람, 대화를 하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싹 접근해 오는 사람, 그거 틀림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뭐 이단인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머리 내밀라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고 가라 그러면 됩니다. 왜 때리냐 그러면 목사님이 때리라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달려가, 어? 잡혀갑니다. 왜? 폭행교사죄로. 아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할 것 없고요, 대화도 할 것 없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딱 정죄가 된 것이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이 핵심이고 배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공격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유다서는 작은 서신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배교자들의 특징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배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 가만히 들어와.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배교자들, 이단자들은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은밀성이 있어요. 몰래 싹 들어와. 교활합니다. 교활해. 경건치 못하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방종해. 성적으로 방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는 배교자들의 운명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로 7절 이 배교자들의 운명 읽어보죠. 5절로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딱 보면 첫째 예는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오고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것처럼 배교자들도 멸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뭡니까?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여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힌 천사들은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귀신들과는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런 거를 귀신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있다. 이게 뭐 자유로운 귀신들하고 갇혀있는 귀신하고 다르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사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는 심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7절이죠. 7절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의 운명은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를 많이 하다가 결국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배교자들은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고 자기 처소를 떠나 영원한 흑암에 갇힌 천사들과 같이 심판을 받고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배교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 배교자들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어요. 죄악상. 8절로 13절, 8절 먼저 읽어보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해요. 그리고 9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은 이게 위경인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가 모세 승천기에 나온 내용,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위경을 읽었으니까 위경의 내용을 아는 걸로 보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툴 때에 자신을 억제하고 마귀를 천사장 미가엘이 당장 때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낫더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지 못했는데 이단자들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을 안 했는데 이 배교자들은 주제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주권자인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하는 짓이 뭐 같다는 겁니까? 짐승 같다. 짐승. 근데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본능으로 행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짐승 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배교자들이 꼭 짐승 같다. 그게 어떤 면에서 짐승 같냐? 보면 본능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본능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배교자들은 결국은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고 또 심판받은 천사들처럼 망하게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단자들을 세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세 사람. 11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나쁜 사람 세 사람 고르라 그러면 가인하고 발람하고 고라 아닙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인데 이 가인은 피에 의한 속죄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자기 아우 아벨은 피에 제사를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우를 시기해가지고 아우를 쳐 죽인 첫 살인자 가인.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자인데 거짓 예언자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는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 보고 교만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산채로 땅속으로 쑥 들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인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자들은 꼭 가인 같은 사람들이고 발람 같은 사람들이고 고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너는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는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다. 못 알아들으면 유다서 1장 11절을 봐라. 너는 뭐 같다 그래야 돼요?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다. 그걸 빨리 해야 돼. 왜? 천천히 하면 알아들으니까. 너는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다. 그렇죠. 12절 13절 12절 13절은 이 이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배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읽어보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단자들은요 애찬의 암초라고 했어요.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다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 꼭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을 깨는 사람. 이게 애찬의 암초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왠지 사랑의 분위기가 사라져. 왠지 잘 웃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입 딱 다물어. 이런 게 애찬의 암초인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찬의 암초.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베튼루지 루이지애나. 맨 처음 갔을 때 30명인데 나중에 150명 됐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게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 도시에 교회 하나만 세우고 누구든지 두 개를 만드는 걸 거기 있는 그 집사님들이 허용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교회 만들라는 건 절대 못 만들겠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작은 동네니까 교회 하나로 충분하고 하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무슨 한국에서 어떤 장로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 아버지의 제자라네. 무슨 아버지가 말씀 아버지가 또 계신데네. 하나님 아버지 말고 딴 난 또 무슨 말씀 아버지 계신가. 그 제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꼭 애찬의 암초처럼 행하더라고요. 아, 뭐 뻘핏하면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그 왜 하냐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러더니 결국은 나가버렸죠. 나가서 교회를 만들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이에요. 애찬의 암초.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을 항상 들어가서 깨놓는 사람. 마치 암초라는 게 뭡니까? 배가 평안히 싹 가는데 딱 부딪혀가지고 배 깨트려 나가지고는 배에 있는 사람 평안히 가던 사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 부딪힌 빙산. 그런 게 암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빠지고 사람들 죽고 난리 나고 난리가 나고.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렇죠. 막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고 그런데 구름이 하나 딱 나타났다. 야 구름 왔구나 비 오겠다 했더니 그냥 휘딱 지나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런 물 없는 구름 이런 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단자들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깨뜨려놓은 존재들이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은 이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로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아니다.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아담의 7세손이 에녹인 건 맞죠. 근데 에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느 책에 기록이 돼 있나?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에녹 1서라고 하는 당시의 위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람들이 읽고 있던 위경의 내용까지 다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위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유다는 당시에 많이 읽혔지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위경까지를 인용을 해서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을 벌써 그 옛날 아담의 7세손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걸 아주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처럼 되냐, 가인, 발람, 고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흑암에 갇힌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로부터 23절은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것처럼 이단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이단을 경계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은 아주 이단 왕국이에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웬 재림 예수도 그렇게 많고, 웬 재림론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보면은 무슨 이상한 기사와 표적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모든 것이 왜 준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떼놓고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고, 또 뭐 성경과 엉뚱한 다른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종말론 이단도 많이 있고, 귀신론 이단도 많이 있고, 성령론 이단도 많이 있고, 아주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는 나라 대한민국, 이단 많은 나라 대한민국. 그럼 이런 이단들은 다 어디서 왔냐? 다 미국서 건너온 거예요. 미국서 다 있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서 이 TV 이벤젤리스트,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TV가 막 설교로 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텔레비에서 아무리 나보고 나와서 무슨 설교를 방해하라고 하라 해도 절대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다가 은퇴해요, 저는. 그런데 안 나갑니다. 방송에 나가라? 안 나갑니다. 왜? 못생겨서도 안 나가지만 난 방송 설교라는 걸 애시당초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다 이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변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듣고 싶으면 인터넷 보라 이거야. 인터넷에 공짜로 다 띄어 있는데, 원고까지 다 띄어 있는데, 공짜로 있는데 왜 안 봐요? 그거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라. 아울러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건설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는 기본 구원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은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믿음을 자꾸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꾸 건설해 나가야 돼요. 믿음 위에 건축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단을 경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복음을 믿고 복음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그리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유다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단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린 유다서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번영신학, 기독교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는 번영신학도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이단들이 각가지 또 정말론을 가지고 이단 신학을 만들어내며, 귀신론을 가지고 만들어내며, 성령론을 가지고 만들어내며, 구원론을 가지고 만들어내며, 정통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단번에 주신 공통적인 믿음의 도를 반역하고 배역하며, 아버지 고라처럼 또 발람처럼 또 가인처럼 행하고 있는 많은 이단 배교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건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